이제 널 놓아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돼. 울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잘 안 돼. 그게 잘 안 돼. 다시 돌아와줘 잘할게. Oh baby yeah. 저녁 8시 집으로 가는 길 가끔씩 지난 시간이 울컥해. 혼자 술 한잔에 또 취해. 너가 없나요 내 얘기 들어줄. 너무 겁나요 너 없이 모든 게. 아무리 소리쳐 불러봐도